오늘같이 찬 바람이 불어오면 생각이 나는 그 사람 그저 힘들었던 아픔도 계절을 타고 좋았던 기억들만 남고 해질녘 놀진 한강을 보니 생각이 나는 그 사람 잊어야겠지 그래야겠지 보내야겠지 좋은 사람 만나 내 못난 기억을 잊고 살아 힘들던 날의 기억을 행복했던 날의 추억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비틀대며 지구로 가는 그 길에 난 많이 깊은 곳도 같이 멍들고 해가 지는 그 찻잔박을 보며 밤새 그대 흐린 날들 스쳐가는 희람을 따라 이제 그댈 그만 보내주려고 해 좋은 사람 만나 웃으며 좋은 사람 만나 웃으며 더 사랑받으며 살아 잘해주지 못한 내 못난 기억은 다 잊고 살아 미안하다고 사랑했었다고